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FM 영화 음악입니다. 네. 정은임 아나운서 대신에 이틀째 제가 또 대신 인사를 드리네요. 아나운서 홍은철입니다. 자, 여름은 아직 그 제 색깔을 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밤다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짜는 된 것 같네요. 8월 12일 보내고 13일을 지금 맞고 계신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새 영화 두 편을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릴 거 준비하고 있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읽기 아주 재밌죠. 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얘기거리를 또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숨은 노래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먼저 첫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빈 벤더스 감독의 그 메릴린 천사의 시 속편격이죠. Far Away, So Close 중에서 U2의 Stay가 첫 곡입니다.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너의 향기.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When a Man Loves a Woman' 버스 슬래치의 노래. 오늘 저 새 영화 소개해드리려고 이거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개봉되는 영화죠. 먼저 맥라이언과 앤디 가르시아가 부부로 출연하는 남자가 사랑할 때. 지금 들으신 이 노래 제목처럼 영화 제목은 'When a Man Loves a Woman'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고 본래는 제대로 번역을 해야겠죠. 근데 박싱 헬레나라는 영화가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제목을 달았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사랑할 때 이렇게 개봉 제목을 담가갔습니다. 이 영화는 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조단 커나 그리고 존 에브넷 컴비가 제작을 했고요. 감독은 루이스 만도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감독은 그 멕시코 출신으로 비디오 출시 제목 하얀 궁전 보셨습니까? 화이트 팰리스를 만든 그 사람입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남자가 사랑할 때 부부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의 부부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살아가죠. 네, 그것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한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까요? 네. 여기서 뭐 교과서적인 어떤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어떻게 헤어져?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잘 또 모르는 게 부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앨리스라는 여기 맥라이언과 그리고 마이클, 앤디 가르시아.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서로를 사랑했고, 이해했고, 또 서로에게 정열적인 때도 있었고, 또 대부분은 헌신적이었던 시절을 가졌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가정에 귀여운 두 딸까지 있는 이 사이에, 이렇게 부러운 것이 없는 이 사이에 남자가 몰랐던 문제, 그리고 여자 자신도 몰랐던 작은 비밀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행복했던 가정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목처럼 퍼시 슬레이즈의 그 When a Man Loves a Woman이 테마로 쓰이고 있고요. 전체 음악은 그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그리고 또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또 데미지에서 독특한 음악을 선보였던 폴란드 출신의 드브그 뉴 프라이스너가 맡고 있습니다.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원제목 When a Man Loves a Woman의 메인 타이틀곡 이번 주 새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면서 보내드렸습니다. 한 편을 더 말씀드리죠. 제임스 카메론, 영화는 일단 재밌어야 한다. 이 원칙에 아주 충실한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당한 표현이 되겠죠.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관객들을 2시간 10분여 동안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또 한 편 만들어냈습니다. True Lies 영화가 개봉됩니다. 직역하면은 뭐 진실된 거짓말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주인공 해리,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 컴퓨터 세일즈맨이죠. 하지만 진짜는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는 그 CIA보다 더 비밀스러운 그 NRO라는 기관이 있다 그러죠. 국립정찰국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NRO는 그 정보기관 중에 정보기관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해리 주인공 이 해리는 말하자면은 이 NRO 같은 곳에 근무하는 그 007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첩보원입니다. 하지만 부인인 헬렌은 1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남편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무엇인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해왔던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리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거의 모든 주 배역들 이들이 역시 거짓말로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쫓기는 첩보원 사이먼이 그렇고 고미술상인 주노 스키너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진실한 거짓말 True Lies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이 해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관 요원으로서 스위스에 가서 무기 암거래에 관한 정보를 훔쳐내던 중에 아름다운 동양계 그 고미술상 주노를 알게 되죠. 한편 이 남편을 컴퓨터 세일즈맨으로 알고 있는 그 해리 아내 헬렌 제이미 리 커티스가 이역을 합니다. 이 헬렌은 남편의 그 잦은 해외 출장과 지리한 일상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칭 쫓기는 첩보원이라면서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나이 사이먼이 그녀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따분한 일상에 지쳐있던 헬렌은 사이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위험스럽긴 하지만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해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치민 해리는 정보기관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비밀스럽게 만나는 이 아내와 사이먼을 추적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핵폭탄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 끼어들고 자,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해리 그리고 또 누굴까? 네, 아주 그 일단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rue Lies 만화 같기만 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왕년의 명화 배너 이 찰턴 헤스턴이 이 영화에 또 잠깐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새 영화로 소개해드린 두 번째 영화 True Lies 중에서 Sunshine of Your Love 블랙 크림의 노래죠. 근데 Living Color가 더욱 시끄럽게 열안하게 연주와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박찬욱 감독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박찬욱의 영화 읽기. 어제는 저 베로니카 이중생활 얘기했었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양들의 침묵에 대해서 양들의 침묵을 또 얼마나 더 재밌게 얘기해 주실지 아주 저는 그 기대가 됩니다. 박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들의 침묵 몇 년 됐나요, 이제? 글쎄요, 이게 1991년 영화니까요. 91년. 예.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네. 아직도 근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워낙 쇼킹했던 거라서 그런지. 네. 양들의 침묵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될까요? 뭐, 좀, 이제, 가볍게. 네. 뒷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얘기라서 그런데요. 네. 여기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조나단 데미 감독의 스승 두 명이 특별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예. 우선 이제 극 중에서 FBI의 상관, 조디 포스터의 상관으로 나오는 크로포드, 전화 통화하는 FBI 국장이 예, 예. 나오는데요. 오. 이분이 라저 콜만이라는 감독이에요. 그렇습니까? 제작자, 네. 각본가, 감독, 뭐 회사 사장, 뭐 영화 수입업자 여러 가지를 하는 분인데. 미국의 인디펜던트 영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분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코폴라 감독도 이 사람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코폴라의 대부에도 특별 출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의 영화에 자주 얼굴을 내밀죠. 돈 안 받고. 그래서 조나단 데미 감독이 여기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코먼 감독님은 제게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닫힌 문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는 핸드헬드 카메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죠. 클라리스가 영화 속에서 네. 건부의 방으로 걸어가는 시점샷은 예. 만든 제가 봐도 오금이 저리는 장면입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명의 특별 출연이 있는데 렉터의 임시감옥, 앤서니 핀스가 출연하는 렉터의 임시감옥에서 클라리스를 붙잡고 끌고 가는 그 경찰 털이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난 지휘자가 단역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또 조지 A. 로메로라는 감독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리빙 데드 3부작이라고 해서 나이 오브 더 리빙 데드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공포 영화의 그 가장 위대한 또한 이 사람도 인디펜던트 감독인데요. 네. 그분이 또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나단 데미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츠버그에서 공포 영화를 찍으려는 사람이 그 장르의 제왕에게 존경을 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조지 로메로 감독은 항상 피츠버그에서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특별 출연을 역시 돈 받지 않고 했습니다. 예. 자, 이 양들의 침묵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이제 주관점으로 삼고 있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설을 많이 읽었죠. 네, 네. 토마스 해리스의 원작인데요.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에 별 변화 없는 그런 충실한 각색이다.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창조적인 각색은 아니었다. 네. 뭐 영화의 질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하고 계신데 뭐 보면은 렉터의 그 현란한 말장난이나 두뇌 게임 또는 수사 절차에 대한 묘사 같은 걸 좀 적당히 간추린 것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잘 각색된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클라리스 조디 포스터가 연기하는 클라리스의 네. 상관, 아까 말씀드린 크로포드라는 사람의 예. 비중입니다. 소설에서 그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렉터 박사와 함께 클라리스의 정신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영화 속에서는 소설 속에서는 전설적인 명 수사관이고. 또 토마스 해리스의 그 일련의 소설에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풋내기 훈련생을 당당한 FBI 요원으로 성장시키는 스승이고 수사의 배후 지휘자 그리고 동시에 또 따뜻한 위로자이기도 합니다. 클라리스는 한마디로 크로포드에게 일종의 엘렉트라적인 애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의 애정이죠. 클라리스의 죽은 아버지도 시골의 보안관이었다는 사실 그런 것이 영화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소설에도 그렇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정말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포드를 사랑하는 감정이요. 그런데 크로포드의 아내가 병중이기 때문에 클라리스의 애정은 죄의식을 동반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클라리스는 괴로워하고 있고요. 또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나서 클라리스가 아카데미를 무사히 졸업했을 때 크로포드가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이런 대사들이 영화에도 나오긴 하지만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클라리스라는 여자가 크로포드라는 이 법의 편에 선 아버지, 정신적인 아버지, 그리고 렉터라는 범죄의 편에 선 정신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네. 그런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런 관계들이 영화에서는 대폭 축소됐어요. 예를 들면 클라리스가 나레이션을 하는 장면, 또 렉터 박사가 등장하는 악몽 장면,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에는 클라리스의 나레이션으로 계속 영화가 진행되게 돼 있었대요. 네. 그리고 렉터 박사의 꿈을 꾸는 장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취일튼이라고 그 영화에서 악역이죠. 저기 그 교도 그러니까 정신병원의 원장이죠. 예, 계속 예, 예. 공명심에 사로잡힌 네. 그 사람을 렉터 박사가 마지막에 그 탈출하고 나서 취일튼을 붙잡는 장면이 나온대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예. 그렇게 해서 꽁꽁 의자에 묶어놓고 렉터 박사가 이렇게 칼을 싹 지켜들면서 자 시작해 볼까 이렇게 영화가 끝나게도록 돼 있었다고 해요. 아 끝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다 삭제되면서 동시에 그런 크로포드하고 아내의 관계 또 크로포드와 클라리스의 애정 관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 건 이제 감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예. 원래 감독 내정자였는 진 해크만이었다고 하는데 예. 데메이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삭제되고 그 대신에 강조된 부분은 크로포드라는 상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클라리스가 좀 더 수사에 있어서나 렉터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를 갖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 과정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선 처음에는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희생자의 검시 장면을 봤을 때 지방보안관의 가부장적 자존심을 추켜 세워주기 위해서 크로포드는 남자끼리의 대화를 하자면서 다른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구의 남자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클라리스는 혼자 남죠. 또 훈련소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칠튼 원장의 역습을 당하고 비참하게 공항을 걷는 장면에서도 덩치 큰 남자들 틈에서 조디 포스터가 특히 또 몸집이 작죠. 그때 외톨이로 걷는 모습이 클라리스의 그 아주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항상 외롭고 예. 억압받는 그런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는데 얘기가 진행되면서 클라리스는 여성으로서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변화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검시 장면에서도 남자 경관들을 모조리 내보내버리고 능란한 솜씨로 작업을 이끌어 나가고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원작에서 바뀐 내용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클라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 희생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느냐 이 얘기가 소설에서부터 훨씬 강화되어 있어요. 예. 이건 아주 교묘한 편집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소설에서는 영화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것들을 아주 아주 잘 재배치하고 순서를 바꾸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검시 장면에서도 클라리스가 자기 또래 여성의 시신을 보면서 범인에 대한 적개심에 휩싸이고 그리고 희생자를 방을 수색하는 장면에서 희생자의 누드 사진을 보면서 항상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여성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더 넓은 면적의 피부를 오려내기 위해서 뚱뚱한 여인을 선택하는 살인자에 대한 분노 네. 그리고 그 누드에 걸치기 위해서 짓담한 원피스를 발견했을 때 범인이 재단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위치 설정을 함으로써 원작에는 분산된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던 것들인데 새로운 의미를 그걸 창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범인이 재단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버팔로 빌이라는 범인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클라리스는 크로포드의 사무실, 렉터의 지하 감옥, 또 라스파일이라는 중간에 살해된 인물이 나오는데 라스파일의 창고에 이어서 네 번째 미로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폐소공포증에 사로잡힙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남자들의 편협한 울타리를 상징하고 있죠. 새끼 양과 클라리스에 못지않게 여성 희생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캐서린이라는 그 감금된 여성인데요. 지하실의 우물이라는 또 폐소 속에 또 폐소에 감금당하게 되고 이런 그 클라리스가 사로잡힌 좁은 공간의 그 공포증은 또다시 개방 이미지하고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클라리스가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훈련 코스,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어린 거리, 그다음에 렉터가 먹이를 뒤쫓는 거리, 그리고 누에고치를 벗은 해골무늬 좀나방의 비상, 그리고 거미줄에 붙들린 나방 모양으로 매달린 경비관의 절개된 복부. 특히 여기서 그 해골무늬 좀나방의 그 이미지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조나단 데미가 존경하는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앙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에 한번 나왔던 이미지를 다시 써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나방의 고치로 스스로의 욕망을 상징하는 버팔로 빌. 또 이 사람은 무엇인가? 여자의 피부로 지은 옷을 입고 여자로 자기가 바뀌기를 욕망하는 그런 변태 성역자죠. 근데 여기에 원작과는 다르게 또 다른 장치가 부과됩니다. 네오나치의 장식물, 그리고 육군 헬멧, 성조기 등으로 집을 치장하고 있죠. 이것은 감독이 이 버팔로 빌이라는 정신병자를 극우파에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쇄 살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조지 부시와 댄 퀘일이 생각납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공포에 떨게 할 능력을 가졌죠. 우리는 부시와 퀘일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하자면 조나단 댐 감독은 그 공화당에 대한 열렬한 그 반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의 부과된 장치를 통해서 변태 성욕의 얘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넓은 사회적인 의미로 나가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버팔로 빌은 누구보다도 여성미를 예찬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근데 그의 집착은 여성성의 외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외피죠. 그 피부를 벗겨서 입으니까 네. 클라리스가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렉터와 버팔로 빌 두 살인자의 차이도 여기에서 오죠. 렉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이면서 여성에 대해서 그저 외모에 대해만 집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클라리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주 점잖고 또 자상하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실제로 시각적으로도 클라리스와 다른 남성들 사이에 놓여진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럼 뭐 예를 들면 크로포드의 안경 렌즈라든가 버팔로 빌의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렉터 박사와의 사이에서는 전혀 놓이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서의 플렉시글라스가 가려져 있지만 그것은 유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묘하게 촬영이 돼 있고, 예외가 하나 있다면 그 렉터의 모습이 반사돼서 클라리스하고 얼굴이 한 화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럴 때만 사용이 되고, 이 임시 감옥에서는 그나마 유리가 없죠. 그리고 렉터 박사는 클라리스의 정신 외상을 치유해주고자 노력합니다. 그 새끼 양을 아는 그녀의 초상을 그려주죠. 렉터 박사의 교양으로 봐서 이 사람은 거기서 어떤 상징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 같은데, 이 양치기, 어린 양치기라는 것은 중세, 서양 중세의 아이콘 회화에서 아기 예수, 소년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리스는 거의 예수에까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냐 하면, 누구를 구원하는 예수냐 하면 여성을 구원하는 예수죠. 캐서린을 구해내면은 양들의 울음소리가 머지리라는 그런 렉터의 처방이 있었고, 또 조디 포스터의 입을 그 나방이 이렇게 가려서 침묵시키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영화에서 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이게 클라리스가 어렸을 때 들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끝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어떤 거의 좀 정말 얘기하기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수치스러운 그런 변태 성욕의 어떤 기억일 텐데, 그 희생자로서의 양, 그리고 양을, 그러니까 범인을 잡음으로써, 그리고 여성, 감금된 여성을 구출함으로써 양의 울음소리가 멎을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의 양, 그리고 포스터에서 여자 조디 포스터의 입을 가리고 있는 그런 죽음의 나방, 그런 걸 연결시켜 봤을 때 이 영화에서의 양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피해당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클라리스의 이렇게 설정된 모습에 반해서 렉터는 어떤 사람이냐가 이 영화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 유명한 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두 사람의 아주 미묘한 애정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장면인데, 요즘처럼 그 적나라한 그 섹스 장면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이 닿는 그거 하나를 통해서 아주 성적인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성적인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나오는 그런 천지창조에서의 모습과를 연상시킵니다. 네. 즉,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조물주의 모습과도 네. 같은 거죠. 결국은 영화를 통해서 클라리스는 버팔로 빌도 체포하고 렉터를 잘 이용하는 데도 성공하고 모든 아카데미도 잘 졸업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하지만, 결국은 렉터 박사는 탈옥을 하죠. 그리고 렉터의 전화를 받는 클라리스의 모습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움을 바라는 표정으로 상관 크로포드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은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안타깝게 닥터 렉터를 불러대는 그녀로부터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이 클라리스라는 사람이 이 두 남성으로부터, 두 남성과의 정신적 유대로부터 근본적으로 풀려나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암시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양들의 침묵의 결말이 아주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은 렉터가 풀려났다는 그 렉터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클라리스의 부자유,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부자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일기 오늘 양들의 침묵 얘기했습니다. 역시 저는 또 많은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마지막에 렉터 박사가 유유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저는 이제 주안점을 뒀는데, 과연 저게 네. 무슨 의미일까? 예. 근데 그 아주 다른 각도로 또 보시네요. 조디 포스터의 부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데, 저는. 그렇게까지 머리면 진다는 것이요. 네. 예. 그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렉터 박사 의미는 그럼 뭐 별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걸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정진병 원장 쫓아가죠. 예, 그렇죠. 쫓아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삭제된 장면을 네네.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들고 예. 있죠. 그 정진병 원장이 아주 그 기회주의적이고 픽업한 그 인물로 묘사됐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응징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네. 렉터라는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악의 화신 같은 것을 예, 예. 어떻게든지 가두고 감금하려고 하지만 네. 그런 것은 결국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기운이 좀 빠지는 얘기네요. 예.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일경을 양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손꼽아서 기다리게 되는데 제목을 미리 말씀 안 드리기로 하셨다면서요. 비밀로. 네. 예. 자, 내일 또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네, 오늘 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양들의 침묵 중에서 조디 포스터가 한 역할 그 이름이 클라리스였죠? 예. 네, 클라리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보내드리죠. 영화양들의 전목 중에서 클라리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FM영화음악에서는 영화 속에 그 숨어있는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요, 올리비아 뉴튼 존과 The Tubes의 노래 Dancing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영화 제나두에 삽입됐던 그 곡이죠. 그간의 그 영화 제너드 가운데에서는 매직이라든가 Suddenly 혹은 I'm Alive 같은 곡들이 주로 알려졌었는데 물론 히트 차트에서도 그랬고요. 그 미국 TV 쇼 중에는 울프맨 잭 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울프맨이라는 그 아주 그 독특한 DJ가 늑대 소리와 함께 오프닝을 하면서 아주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70년대 아주 대표적인 DJ였습니다. 당시 그 절정기였던 그 미모의 올리비아 뉴튼 존이 이 쇼에 출연해서 그 뉴 웨이브 그룹 튜브즈와 함께 이 댄싱을 직접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은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고, 그 미모의 자태와 뉴 웨이브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됐었던 것이 그 가장 큰 원인이다. 뭐 이런 후문도 계속 들렸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는 그 울프맨 잭 쇼 출연 이후 이것이 엄청나게 히트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영화 애들이 커졌어요. 거기에 나오는 곡이 있었죠. 브라이언 아담스의 Kids Wanna Rock 같은 곡도 그의 그 85년도 대표적인 앨범 레크리스의 수록이 있었는데, 그 싱글 커팅이 네 곡이나 된 이 앨범에서 브라이언 아담스는 고의적으로 이 Kids Wanna Rock만은 커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곡은 역시 이 Kids Wanna Rock이라는 그런 노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숨어있는 노래 댄싱, 올비아 뉴튼 존의 노래, 영화 제나두 속에 삽입되던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팬의 화음악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영화 델리카트슨 중에서 델리카트슨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 홍철이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연휴로 시작되는 주말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동식 프로듀서가 만들었고요. 운전대는 저 홍철이 잡았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